던무니 토기 부산 동삼동 출토 신석기 시대 던무니 토기는 토기 겉면에 진흙띠를 덧붙이거나 겉면을 손끝으로 집어 눌러 돋게 하여 장식한 토기다.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무렵에 사용된 던무니 토기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출토되며 빗살무늬 토기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됐다. 이 토기는 부산시 동삼동 조개더미 유적에서 출토됐다. 좁은 납작바닥에 너른 아가리를 가진 바라진 형태로 아가리 밑에 가로로 한 줄의 굵은 덧띠를 두르고 그 위를 손톱으로 눌러 무늬 효과를 낸 것을 알 수 있다. 가로띠 아래에서 몸통 중간까지는 세모꼴로 연속적으로 구획하고 다시 안팎으로 가는 덧띠를 채웠다. 토기 발명 이전 자연물로 된 그릇은 음식물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데만 쓰였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토기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적합했다. 이처럼 토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당시 사람들은 식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며 생활하게 됐다.